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세 즈음하여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, 스위스 조선위원회,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8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김종일 용도자의 불멸의 당건설 사상과 업적을 칭송했습니다.